갔으면요 이제 이젠 더 이상 비밀은 없어 오 나의 그대 사랑하는 너를 위해 나는 말해 나 원해 변치 않는 사랑만을 바래 오늘 보기로 해